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음악이 먼저 인사를 드렸죠. 네, 최정윤씨, 오지영씨, 박종필씨, 권수경씨 그리고 정연우씨 잘 들으셨어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은요, 영화 트루로맨스의 거의 주제곡 같은 곡이죠. 한스 지머의 영화음악 You Are So Cool로 시작했습니다. 이 곡에 담겨있는 그 맑고 청한 소리 바로 마림바라는 악기의 소리예요. 마림바는요, 나무 밑에다가 쇠로 울림통을 만든, 그러니까 실로폰이랑 상당히 비슷한 악기죠. 아프리카의 타악기인데요. 오늘 FM 영화음악의 뮤직박스 5930은 You're So Cool로 알게 된 마림바라는 악기처럼 영화 속에 다양하게 사용된 세 개의 민속 악기들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아일랜드의 민속 악기 가운데 페니 휘슬부터 준비했는데요. 이 페니 휘슬은 흔히 아일랜드 휘슬 또 틴 휘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페니 휘슬을 사용한 곡 가운데 영화 파워 오브 원에 삽입된 페니 휘슬 송 들어볼 텐데요. 자, 이 곡에 이어서 오카리나로 연주한 곡 하나 들어보죠. 오카리나, 쉽게 말해서 도자기 피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기 속의 그 공명의 소리인데 어느 음악가는 이 악기를 가리켜서 날아다니는 풀벌레들을 모이게 하는 불가사의한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곰곰이 다시 들어봐야겠는데요. 이 오카리나요, 이제 일본 뮤지션인 수지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NHK TV에서 방영됐던 다큐멘터리 대황화인데 그 테마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팬플루트 연주곡을 들어볼 텐데 전 세계에 다양한 이름으로 사실 이 팬플루트는 분포되어 있어요. 이 팬플루트를 그런데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연주가는 루마니아의 연주가입니다. 게오르그 잔피에르. 자, 영화 킬빌에 담긴 그의 대표적인 연주곡 외로운 양치기까지 이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네, 매직박스 5930. 오늘은 세계 민속악기들과의 미팅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페니 위슬송, 그리고 대황화 중에서 오카리나 연주곡 소지로의 대황화, 황화 테마, 그리고 킬빌 중에서 잔피에르가 연주한 그의 팬플루트, The Lonely Shepherd, 외로운 양치기. 이 곡은 변광열 씨, 청취자 변광열 씨의 신청곡이기도 하네요. 이 곡들을 쭉 이어들으니까 새벽에 창문 사이로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샥 들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렇게 넓은 벌판에 혹은 산 속에 앉아있고 서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자, 이번에는요, 고전 영화에 담긴 대표적인 민속악기들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닥터 지바고에 쓰인 러시아의 민속악기 발랄라이카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발랄라이카는요, 주로 농민들이 춤추고 노래할 때 반주악기로 사용되던 것인데요. 마치 두 대의 기타가 연주하는 것처럼 신비로운 떨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떨림이 아주 길고 오래 지속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감독 데이비드 레이는 원작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정신을 영화 속에 고스란히 옮기기 위해서 이 발랄라이카, 이 러시아의 민속악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 발랄라이카의 울림을 주제곡인 라라의 테마를 통해서 감상해보고요. 자, 이어서 들을 곡은 닥터 지바고처럼 그 나라의 민속악기를 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영화, 바로 제3의 사나이입니다. 안톤 크라스의 그 유명한 지터 연주가 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자, 지터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이렇게 알프스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악기인데요. 안톤 크라스는 이 악기로 오케스트라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 바로 그 영화 제3의 사나이에서 안톤 크라스의 지터 연주로 해리 라임의 테마 들어보시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의 민속악기 부스키의 음률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신금을 울린다는 표현이 걸맞도록 정말 영롱한 현의 울림, 아주 깊은 우수를 자아내는 악기인데요. 이 부스키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데 큰 공헌을 한 뮤지션이 바로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입니다. 그런 그의 영화 음악 중에서 히라빈 조르바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조르바스 댄스. 자, 세 곡입니다. teach me to dance, will you? Did you say dance? Come on, my boy. 오늘 매직박스 5930 세계 각국의 민속악기로 연주한 영화 음악들 듣고 있는데요. 영화 닥터 지바고 중에서 라라의 테마, 그 러시아의 민속악기 발랄라이카의 연주로 들어봤고요. 또 영화 제3의 사나이에서는 안톤 카라스가 연주한 지터의 예, 그 음료를 들을 수 있었던 해리 라임의 테마, 그리고 히라빈 조르바 중에서는 미키스 테오도라키스가 연주한 바로 그리스의 민속악기 부스키의 그 깊은 우수로 자아내는 그런 현의 울림이 근사했던 조르바 댄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기 동양의 현악기 한번 만나보죠. 저 신비로운 음색을 지닌 악기들인데, 우선 중국 영화 음악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얼후라는 악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야, 한때 이거 배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얼후요, 원래 몽고족의 악기로 알려진 그 활로 연주하는 현악기인데요. 그 얼후의 소리가 담긴 영화 음악 가운데 조일러 클럽의 테마곡 The Story of the Swan, 그 백조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자, 이 얼후와 같은 찰현악기로 우리나라에는 해금, 아쟁 같은 악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쟁은 국악기 중 가장 낮은 음역을 가진 악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음색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 아쟁을 이용한 우리 영화 음악으로 김수철이 작곡한 곡 준비했습니다. 임건택 감독의 축제 가운데 먼 길이고요. 이어서 인도의 가장 대중적인 현악기 시타르를 만나볼 텐데요. 이 시타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은 바로 라비 샹카입니다. 이 라비 샹카는 비틀즈를 비롯해서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준 시타르 연주의 명인이고요. 인도 전통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도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재즈 여가수인 노라 존스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예. 자, 이 시타르가 연주하는, 아이고, 시타르라니, 라비 샹카죠. 라비 샹카가 연주하는 그 영화 간디의 테마곡, 이 시타르 연주곡을 영화 속에서 직접 들어봅니다. 엔딩 테마예요. 자, 그러니까 세 곡이죠. 조일러 클럽 중에서 The Story of the Swan, 축제 중에서 김수철의 먼 길, 간디 중에서 엔딩 테마 이어 들어보죠. 오늘 매주박스 5930 세계 각국의 민속악기로 연주한 영화 음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참 민속악기의 힘은요 대단해요. 우리 머릿속이랑 마음속을 이렇게 막 샥 씻어내는 것 같은 그런 우리 몸을 이렇게 정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아마 그 땅에서 수천 년 수백 년을 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한 그 힘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만나볼 또 민속악기는요 반도네온, 만돌린 그리고 플라멩고 기타입니다. 먼저 반도네온, 이것은요 1846년에 독일의 H 반도가 아코디언을 기초로 해서 고안을 아낍니다. 그게 진짜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앞에 이니셜로 H인데 독일어니까 H라고 발음은 안 되겠죠? 여하튼 19세기 후반에 아르헨티나에 수입이 됐고요. 1900년 무렵부터 탱고 연주에 아주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반도네온. 정말 아르헨티나 탱고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악기죠. 자, 이 반도네온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연주로 감상해보죠. 무대의 극,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한여름밤의 서곡이에요. 자, 이어서 들으실 곡은 만돌린으로 연주한 영화음악이에요. 만돌린은 13세기 초에 이탈리아 교회에서부터 사용된 발현악기인데요. 그 섬세한 부분은 스타카토, 선율에 필요한 부분은 트레몰로 주법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멀리서 들으면 마치 미소년들의 합창처럼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 만돌린을 등장시킨 영화가 바로 존 매든 감독의 코렐리의 만돌린인데 그 가운데 리유니언이라는 곡 들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스페인의 플라멩고 기타입니다. 처음에는 스페인 민속춤 그리고 노래 반주에 사용됐지만 지금은 독주용 악기로도 많이 사용되죠. 손톱으로 이 플라멩고 기타는 연주를 하는데요. 아주 가늘고 또 날카로운 음색을 지녔습니다. 그 플라멩고 기타의 대가로 파코 데 루치아를 꼽는데, 그 파코 데 루치아가 1983년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영화 까르멘의 사운드트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기타 연주를 들려줬죠. 그 가운데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네온 연주곡, 만돌린 연주곡, 그리고 플라멩고 기타 연주곡 세 곡 이어나갑니다. Dale esta cosa aquí. FM 영화음악 오늘 뮤직박스 5930 마음에 드시죠?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네, 세계의 민속 악기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좀 전에 들으셨던 세 곡은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반도네온 연주 그 아스트로 피아졸라가 연주한 한여름밤의 서곡이었고요. 또 코렐리의 만돌린 중에서 리유니언 바로 만돌린 연주로 들어봤고요. 또 영화 카르멘 중에서 이 플라멩고 기타로 연주한 곡인데 이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아까 전에도 들려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브롤리아라는 그런 곡이에요. 자,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라틴 타악기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퍼커션, 팀발라스 그리고 콩가로 구성된 티토 푸엔테 밴드의 연주로 렌 캔 캔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영화 만보킹에 삽입된 곡이에요. 영화 속에서 티도 포인트가 직접 출연을 해서 팀발레스의 연주를 했던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자, 이 곡 들어보시죠. 자, 만보킹 중에서 이 팀발레스의 연주곡을 마지막으로 해서 FM 영화 음악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cosa con los timbales. Pero suenan, suenan.